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는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뜬금없는 욕심 얘기냐고요? 먹는 거에 대한 욕심 많이들 갖고 있죠, 요즘에. 또 출세하려는 욕심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싶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 욕심이라는 거 살펴보면 내가 더 나아지려고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저도 요즘 욕심이 참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자꾸 먹는 거에, 음식에 왜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더 맛있는 걸 찾게 되고 또 더 많이 먹고 싶고요.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굳은 결심을 했지만 이 식욕을 억제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딱 단번에 딱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어떤 다양한 종류의 욕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조금 더, 점점 더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욕심에 자라서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결국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성을 욕심이 이기게 된 거죠. 다시 오늘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욕심을 가졌을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욕심이 나를 살찌게 하고 또 나를 높이는 게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0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박수정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괴로움 그네가 내게 조카네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첫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네가 족하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뭐 먹는 것 뭐 이런 욕심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남들보다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욕심이야 하시겠지만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잃는다면 이거는 욕심이겠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욕심의 크기는 다양하겠지만요. 그 욕심에 채워져 있는 그런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다시 채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런 문자들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청곡과 함께 제가 버려야 될 욕심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요. 이 욕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하는 여러분의 고백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좀 힘없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으신 찬양, 특별히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욕심을 내가 한 주 동안 부렸구나 회개하는 마음에 고백해 주시고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세 분 선정해서 그래서 선물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데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당첨되시는 분들께는요, 이런 선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첫 번째,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마차,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맨,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도서,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 크림,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5297님, 피디님뿐만 아니고 음식 욕심은 누구나 해요. 음식 앞에 다이어트는 참 힘들죠. 번번이 실패하니까요. 무서운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랑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김혜찬님, 어젯밤 모기에 16번이나 물려서 가려운데도 참고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려운 거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찬이 모기가 아직도 이렇게 있군요. 16번이나 물렸는데 너무 많이 긁지 않기. 알았지요? 카톡으로 주신 분인데요. 이분의 끝번호는 2713님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 극동방송 60주년 가을음악회에 참석하셨대요. 지난 화요일의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6주년 결혼 기념으로 남편과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신청했는데 별 기대도 하지 않은 남편이 더 감동받은 거 있죠. 오케스트라와 어울려 멋진 성악가분들의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한 마음으로 찬양한 가슴 떨린 감동,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네요.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더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연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이고요. 카톡 무료 문자입니다. 예찬, 우리 어린이라고 했는데 중3 우리 학생이네요. 미안해요. 어노인팅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하시고요. 광고까지 전해드릴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사역할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PD겸 아나운서, 홍보, 총무행정, 재무회계, 국제비서, 방송기술, 전산 프로그래머, 영상 PD 등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세례교인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은 오는 16일 주일 오후 5시까지며 직능별 지원 조건 등 이번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 www.febc.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준비된 일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웃음천사 청소년 조예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극동방송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지금 시각 6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성장 세미나도 여러분 많이 신청하십시오.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교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극동방송 2016 신입사원 모집이 공개 채용 모집이 이번 주일날 오후 5시까지 마감입니다. 이제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이라서 앞으로 또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사역할 60년의 그 인재들을 뽑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60주년 둥이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참 전 세계로 특별히 또 구석구석까지 이 방송 선교사에게 헌신할 많은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들을 잊게 되는 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 특별히 그리고 느끼게 되는 어떤 보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는데 그냥 감동이 있어서 찬송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것을 찬양을 들려드렸는데 어떤 한 분이 사업을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극동방송을 듣고 수십 년간 떠나 있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목숨을 내놓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려고 그런 결심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사업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내분은 또 병에 걸려서 불치병이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주 음성 외에는 이란 이 찬송 이 하나가 누군가가 헌신한 이 방송 1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참 많이 도착하거든요. 그런 역사들, 열매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귀한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선교사에게 동참할 우리 신입사원들 이번 주일까지 원서 접수니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고 예, 신청하고 또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프닝에 제가 욕심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참 많은 욕심이 있을 텐데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먹는 걸로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식탐 때문에 고생했어요. 3642님. 며칠 전에 찐만두를 많이 먹고 체해서 밤새도록 고생하며 회개 기도하고 또 소식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참 지금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지윤지맘님, 여호와께서 제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예주님,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았어요. 저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상처, 아픔, 사람 용서하는 게 정말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욕심이라 표현하셨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유혜주님, 주님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8928 성도님. 이분뿐만 아니라 1606 성도님도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오늘의 50 찬송 앨범 중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대방중앙교회 이재욱 목사님과의 만남이죠.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도 청소년 자녀의 고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고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단다까지 이어드릴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금요일의 코너 너를 사랑한단다. 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자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갖게 되는 부모님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자녀들, 신앙 문제, 학업 문제, 또 이성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야기 소개가 되면, 저도 그랬어요. 이런 반응들이 또 네. 종종 있더라고요. 네. 참, 저희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네. 시간이 큰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도 잘 준비하셨죠? 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참여 안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화를 듣고 또 사연을 듣고, 같은 고민을 가졌었거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도 좋습니다. 해결 방법도 좋고요. 여러분의 생각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친구의 이야기네요. 부모님과 교회를 네. 같이 나가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은 네.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친구랑 친구 교회를 가고 싶은 친구입니다. 이야, 네. 자, 이런 경험 있으신 부모님들이 왠지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네. 자, 어떤 또 이야기를 하게 될지 먼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랑 있으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도 같이 다니고 주말에도 막 놀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가는 교회에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솔직히 별로 재미도 없거든요. 막 사람도 별로 없고 애들도 없고 근데 또 막 설교도 되게 따분하고 근데 친구 교회 가보니까 시설도 엄청 좋고 재미도 있고 또 애들도 많고 그래서 자꾸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냐고 막 뭐라 하니까 친구 교회 가겠다고 했더니 또 그건 안 된대요. 엄마 아빠랑 같은 교회 다녀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근데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꼭 그 교회를 가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재미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나마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전 그냥 친구 교회 가고 있는데 근데 자꾸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정이 하나 돼야 한다고 막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진짜 좀 짜증도 나고 그래도 교회 안 가다가 나가는 건데 저 그냥 친구 교회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자,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다니면 안 되냐라고 묻는 우리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떤가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실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였나 봐요. 잘 안 나가던. 네, 여기 예. 그러니까 안 나가다가 나가는 건데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이라도 나가는 게 당연히 낫겠고요. 다른 곳에 나가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나가는 것이 낫겠죠.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뭐 가족하고 함께 나갈 거면 난 못 나가겠다. 전 그렇다면 뭐 다른 곳이라도 그게 가는 것이 좋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 보다 추구해야 될 방향은 사실 한 가정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죠. 예. 네, 뭐 강요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다. 사실 이제 교회는 친구는 이제 교회를 뭐 안 나가다가 뭐 나가다 이런 친구니까 사실 교회를 나가는 곳 우리 많은 아이들이 좀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교회는 이렇게 학원 같이, 아~ 학교 같이 네. 나간다, 안 나간다. 교회를 어떤 장소 개념으로 보고 자기는 이제 교회 밖에서 그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원래 교회 개념은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그렇죠. 부르심 받은 성도의 모임이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인 거고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공동체죠. 공동체. 네.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삶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세우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이제 소위 가정과 교회라고 교회.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요. 두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두 공동체는 참 공통점이 많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함께 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시너지들이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돼서 함께 할 때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신앙 교육.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랄지 예. 또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또 그 아이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그 신앙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과도 부모님과 인격적인 공동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교통이랄지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걸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면 이렇게 하면서 왠지 또, 교회에도 나를 네.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예,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어른들이 조금 실수를 많이 했죠. 이렇게 네.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뒷얘기도 하시고 예, 예, 잡담거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교회가 네. 무슨 사랑방처럼 막 누구 집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 서로 나누고 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함께 공동체에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앙 경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수련회를 같이 가서 은혜를 받았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 함께 겪었던 어떤 사건. 네. 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생겨날 때 사실은 사람이 경험하고 또 기억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인간의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신앙 경험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 굉장히 큰 유익이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가정이 함께 들어와서 옛날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함부로 막 동네에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모를 다 알고. 네. 사실 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이웃을 서로 잘 모르게 되면서 사실은 뭐 누구 집 앤지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 익명성 속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고 또 함께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다 보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도움들을 주고 목회자가 그리고 또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가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아이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어른한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네.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사연 중에 보면 네네. 친구네 교회는 그 교회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재미도 없고 네. 근데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뭔가 프로그램도 네. 좋고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에 또 혹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직 무슨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거를 이해하기에는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어른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네. 이 친구를 위한 실제적인 그 답을 좀 주자면 일단 사실 가족이 같이 가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하다. 예. 하지만 안 간다고 해서 뭐 죄이거나 크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나중에라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보되 네. 지금은 사실 교회 가기 싫은 거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면 갈 수 있겠다는 거니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여기라도 안 나가면 나 교회 나가기 싫을 것 같으니까 친구랑 좀 같이 나갈게요. 이렇게 좀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일단은 교회를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요. 좀 그렇게 네. 하면 어떨까. 또 부모님도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뭐 무조건 가야 안 돼. 안 돼. 뭐 같이 가야 돼. 가족이 따로따로 다니면 안 돼. 뭐 이런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가족이 친밀해지면. 그렇죠. 또 가족 안에서. 또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또 교회에 익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예. 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기다리시는 거 네. 네,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서로 싶습니다. 서로가 지금 서로를 이해하는 좀 네.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한 비전이나 네. 가르침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지금은 아예 그걸 처음부터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 아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겠다니까요. 신앙을 떠나면 또 믿음을 떠나면 안 네, 되니까요. 네. 청소년 시기에는 신앙에 있어서 좀 친구 뭐 일종의 그런 부분도 약간의 조금은, 재미 이런 것도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교회들이 그런 거에서도 네. 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네. 아이들이 무조건 교회를 뭐 무조건 나와야 돼가 아니라 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에서 네. 어떻게 또 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 네. 또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부모님도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이 문제도 네.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오늘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이 아름다운 역할로 세워지고 또 가정 안에서 복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고 함께 세워져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 부모 또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연을 통해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고요. 네, 사실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역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든. 네. 네 함께 좀 대화를 여러분. 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네,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함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를 사랑한다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처음 북동방송 미스바 기도에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좋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방송을 들으시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상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느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18일 다가오는 화요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되는 미스바 기도회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기도회라고 신청해 주시거나 지금 바로 서울 3202-0555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주 찬양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가족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에서는 섬김과 나눔의 큰 잔치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를 개최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이죠 20일까지 70여 나눔과 섬김 기관 140여 개 부수 전시, 80여 명의 교수와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2번의 영역별 세미나, 그리고 걷기 대회와 개막식 등의 문화 행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과 시청청사, 사랑의 교회 등에서 진행됩니다.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어로 시민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expo.koreandiakonia.org, expo.koreandiakonia.or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신청해 주신 분 오늘의 끝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올 텐데요. 이번 주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앞서서 맞서서 내가 가졌던 욕심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저질라 지금까지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말과 주일 보내세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을 주.